아침까지 sleep this. 나 간지러운 불장난. I want something deeper, you know me. 강한 끌림이와 아직은 알 수 없어 널 perfect. 또 다른 느낌이와 어둠에 감춰 놓은 my heart is beating now. So sweet한 네 미소 속에 난 빠져들어.